전국 금속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0일과 21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금속야금 분야와 금속재료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62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